오늘은 어김없이 또 우리 찾아와. 장난을 치며 둘이 한참을 걷다 보면 너는 새집 앞. 비야 여기서 굿바이. 늘 아쉬운 시간 오늘은 널 보낼 수 없어. 솔직해지기로 했어. 이 순간 손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잠시 멈춰섰지만 날 끄는 날 재촉하는 바람의 손짓에 너에게. So I run to you.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. 그 길을 따라 다시 go back. 날개를 달아 놓지 않게. So I run to you. 명해져 이 순간에 빨리 go back to you. 멈추지 않는 걸음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I run run to you. 날 스쳐가는 풍경은 어제와 다를 게 하나 없어. 하지만 이 길 끝에서 만나게 될 우리 두 사람. 이런 조금 다른 공기 속에 너와 걷고 싶어. 그래서 달려가고 있어. 솔직해지기로 했어. 이 순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잠시 멈춰섰지만 날 끄는 날 재촉하는 바람의 손짓에 너에게. So I want to you. 날개를 따라 놓지 않게. So I run to you. 명해져 이 순간에 떨래. Go back to you. 주디야 나의 발걸음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I run run to you. Oh, wow. 만나게 된 우리 I run run to you. Oh, wow. I run to you. 서성거리 너의 뒷모습이 보여서 잠시 멈춰섰지만 날 재촉하는 바람의 손짓에 너에게. 이 길을 따라 다시 go back. 날개를 따라 놓지 않게.